펼쳐진 ocean view hey. 거기에 어울리는 fashion look yes. 누가 날 주는 birthday I feel so good 말하는 말을 하지마 널 보내기 싫어 시간이 아까워 네 맘도 내 칼고만 이처럼 나와 같은 맘이란 걸 알고 있어 So dangerous 다 보여 내 맘은 see through So beautiful 내 시선을 훔쳐가 너 So dangerous You drive me crazy, baby 작은 손짓 하나 해도 I'm gonna You're my paradise hey. You're a beautiful girl 너는 보고 있는데 그새 보고 싶은 You're my only girl You're my paradise hey. Come on, yeah You're a beautiful girl 너를 생각하면 내 입은 몰랐다 Double play 넌 나의 paradise 천국 같지 빛나는 피부와 섹시한 your lips 아이스크림 같은 향기 너라면 다 줄게 내 손을 잡아 걸어볼까 go yeah 나는 여기서 너 계속 기다렸어 나 너 말고 안 돼 나는 너고 너는 나 yeah So baby welcome to my zone 우리 둘만의 공간에 시간을 같이 보내 영원 So dangerous 다 보여 내 맘은 see through So beautiful 내 시선을 훔쳐가 너 So dangerous You drive me crazy, baby 작은 손짓 하나 해도 You're my paradise You're a beautiful girl 너는 보고 있는데 그새 보고 싶은 You're my only girl You're my paradise Oh yeah You're a beautiful girl 너를 생각하면 내 입은 놀랐다 나는 높이 올라가 구름 위에 떠있는 날 밝혀줘 이제 상상하지 마 너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부러줄게 Oh yeah I don't know what you're thinking right now It's about time we both go out and do something about it, you know? Tonight Paradise.